내가 그댈 얼마나 많이 원하는지 숫자로 내 맘을 절대 셀 수는 없는걸 언젠가 누군가 숫자의 끝을 다 찾아내도 아마 내 맘이 좀 더 커다랄 것 같아요 No one Maybe 이 세상에 그 모든 숫자로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다 내 맘은 설명이 안 되는걸 No way